Magic, magic, magic, ah, magic, magic, ah, yeah. 넌 내게 다가와 또 나를 쳐다봐 너의 두 눈으로 내게 주문을 걸어 더 깊이 빠져가 너의 그 마법에 온몸이 얼어붙어 숨도 못 쉬겠어 You're the only thing that I want 네가 모든 걸 가져가 버렸어 헤어낼 수 없어 너에게 마치 달콤한 꿈을 꾸는 듯해 난 또 널 찾고 너만 그리는 너라는 마법에 빠져 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주문으로 날 녹여줘 Baby Magic Magic 비밀스레 내게 와줘 Baby Magic Magic 마법 같은 사랑을 줘 너에게만 사랑을 모두 줄게 누가 뭐래도 난 네 곁에 있을게 모든 게 변해도 I don't care I don't care I don't care 약속할게 baby Magic Magic 비밀스레 내게 와줘 baby Magic Magic